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지도 사적비, 길이 빛나라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이어가 학생 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 교양 기지인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이 건립됐습니다. 5일이 진행된 준공식에는 관기부문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 일꾼들과 교직원 소지원들, 시안의 학생 소년들이 참가했습니다.